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이현우. 누구라고요? 이현우. 이진서 아닌가요? 이현우. 아, 이제 진서가 누구로 바뀌었나요? 이현우. 아하, 드디어 이제 진서군 대신 연우 양이 녹음을 함께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연우는 몇 살인가요? 6살이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예요. 아, 여자예요? 지금은 학교를 다니나요? 유치원 다니나요? 유치원. 아, 유치원 생활은 즐겁나요? 네. 오늘은 잘 놀았고요? 네. 밥은 맛있게 먹었고요? 네. 아,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재밌었던 일은 뭔가요? 싱싱카 탄. 아, 싱싱카를 타는군요. 싱싱카는 잘 타네? 네. 원래부터 잘 탔어요. 아, 원래부터 잘 탔어요? 설마요. 자, 오빠는 이제 혼자서도 책을 얼마든지 잘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많이 커서 이제 이런 동화책보다는 글책을 좀 많이 읽죠. 한자. 한자 책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연우는 아기 때부터 연우도 같이 읽었었는데 오빠 옆에서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지? 응. 이제는 동화책은 연우는 어제도 읽어주고 그 전에도 읽어줬지만 오늘도 읽어줄 건데 이제부터 녹음은 연우랑 많이 할 것 같아, 그렇지? 앞으로 잘 해봅시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 읽은 책은 요구르트. 요구르트? 아빠가 읽어줄게. 오늘 읽은 책은 장수탕 선녀님. 따라해 보세요. 장수탕 선녀님. 맞아요.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작품이고요. 책 읽는 곰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자, 읽겠습니다. 장수탕 선녀님. 우리 동네에는 아주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있다. 엄마랑 목욕탕 가나 봐, 그치?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장수탕이다. 그래도 한 가지 뭐지? 맞아. 울지 않고 때를 밀면 엄마가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실 거다. 야, 너도 여기 저기 목욕탕 가봤지?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냉탕은 뜨거운 물이야? 그거는 온탕. 이거 냉탕은 차가운 물이 있는 거 가봤어. 너는 차가운 물 좋아해? 좀 차갑죠. 차가워? 그치. 너한테 좀 춥지. 얘한테는 냉탕이 좋대. 차가운 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냉탕. 덕지 너 감기 걸려도 엄마 모른다. 풍덩풍덩 발 딛고 개헴치기. 어푸 어푸 국가대표 덕지 선수 금메달. 꾸르르 우와 배가 침몰한다. 그런데 저 뒤에 누가 있나봐.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겁먹지 마라 얘야. 나는 저기 산속에 사는 선녀란다. 날개옷을 잃어버려 여태 여기서 지내고 있지. 날개옷을 잃어버려. 선녀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날개옷을 이렇게 입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목욕하고 다시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날개옷을 잃어버려서 하늘로 못 올라갔대.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래오랫동안 여기 머물고 있는 거래.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목욕탕이니까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왜 있어? 할머니니까. 선녀 할머니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모르는 척 끝까지 들어드렸다. 우와, 이럴 수가. 할머니는 냉탕에서 노는 법을 정말 많이 알고 계셨다. 자, 폭포수 아래에서 버티기. 첨벙, 첨벙. 바가지 타고 물장구 치기. 수영한다, 목욕탕에서. 꼬르륵, 방 속에서 숨 참기. 뭐, 영어도 뭐, 우와! 뭐 하고 있어, 덕지가? 누구 등에 탔어? 선녀 할머니 등에 타서 수영도 하고, 그치?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뭐 먹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야, 저게 도대체 뭐냐? 아주 맛나게 뜰먹더구나. 선녀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가리키며 수줍게 물었어. 요구르트요? 응? 요구룽? 아, 잠깐만요. 나는 뜨거운 탕에 들어가 때를 불렸다. 숨이 막혔지만 꾹 참았다. 표정 봐. 엄마가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려는 걸 꾹꾹 참았다. 표정 봐. 왜 참는 줄 알아? 뭐 하려고 참을게. 드디어 엄마가 때를 밀고 나서 나에게 요구르트를 하나 사주셨다. 나는 할머니께 요구르트를 드렸다. 오, 고맙구나. 목이 조금 말랐지만 참을만했다. 다음에 또 할머니랑 놀면 좋겠다. 덕지 얼굴이 왜 이래? 그런데 오후가 되자 머리가 아팠다. 콧물도 났다. 커봐, 엄마 말 안 듣더니 감기 걸렸네. 콧물 봐.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그랬어. 냉탕에서 오래 놀아서 그래, 할머니. 엄청 얼굴도 빨개졌어. 감기가 엄청 걸렸나 뭐, 그치? 한밤중 잠에서 깼다. 머리가 지끈지끈, 목구멍이 따끔따끔. 연우도 목 아픈 적 있지. 목구멍이 따끔따끔, 온몸이 후끈후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때 어떡해. 할머니가 덕지 어디에다 손을 얹어주셨어? 이마에다 얹고 뭐라고 했냐면, 덕지야, 요구름 고맙다. 얼른 나라. 그러자 덕지가, 아, 시원해. 근데 물이 없어. 응, 거기 물이 있어.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감기가 싹 나았다. 고마워요, 선녀 할머니. 목욕탕에선 선녀 할머니가 뭘 쳐다보고 있어? 요구르트. 요구룽? 할머니한테는 요구르트가 아니라 뭐지? 요구룽. 요구룽. 할머니가 그냥 요구룽 요구룽 그래버렸어. 재밌었어? 이 책은 정말 그림이랑 같이 봐야 돼, 그치? 요 그림이 너무 웃겨, 그치? 재밌었어요? 근데 콧물이 너무 콧물이 너무 웃겼어? 아빠는 할머니랑 여자 이름이 덕지거든, 덕지? 덕지랑 할머니랑 이렇게 물속에서 숨 참기 하면서 으럭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겨서. 이건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참는 거야. 연우는 뭐가 웃겼어?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보는 거야. 아, 마지막에 요구르트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겼어? 그치. 근데 덕지 감기는 할머니가 진짜 낫게 해준 걸까? 이렇게 이마에다 손 얹었더니 아, 시원해 그랬잖아. 응. 그리고 나았지. 응. 근데 선녀는 아프면 손을 대면 낫게 해줘. 그런가 봐. 덕지가 요구르트를 줘서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낫게 해줬나 보다. 그치. 연우도 이렇게 장수땅 선녀님이 아플 때 집에 딱 손을 놓고 연우야 콩 빨리 나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치? 자 재밌었어? 그러면 우리 마지막 안녕히 계세요 인사 크게 못 가시죠 안녕히 계세요